위대한 저국해방전쟁 승리 68기용축 주황보고대회가 26일 저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겨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김영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평양시 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 내 기관 공장기업소 일꾼들, 공로자들, 청년학생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해외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무력상인 류군대장 박용식 동지는 보고에서 7.27은 세계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강대한 미제국주의를 내려보시고 반미대결사의 위대한 승리의 첫 페이지를 아로새긴 긍지 높은 혁명적 명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 앞에 전쟁의 고문 구름이 몰려왔던 가장 오목한 시련의 시기에 수적 기술적 우세를 믿고 솔초되는 미제 침략자들을 우리식의 전략 전술과 전법으로 타승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용도하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자기 수령의 위대성과 혁명위협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조국 수호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세계 앞에 뚜렷이 실증한 혁명적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당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 조언진을 힘있게 추동하며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전국적 멸망을 선고하는 승전포성들이 연이어 터져오르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 다 경외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 위협, 선군혁명 위협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 나아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